남조선이 155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조치하여 19일 남조선 전 지역에서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이 일제히 전개되었습니다. 노동자, 청소년들 그리고 남조선의 야당들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10여만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만도 74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날의 투쟁에 대해 외신들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에 대해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거센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의지가 표명되었다 등으로 평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연합뉴스 MBC 방송에 의하면 18일 워싱턴 종합대학과 조지타운 종합대학, 메릴랜드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19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는 이곳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남조선 유학생들이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